우리나라의 리영호 외무상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폭탄 테러 공격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사미후 슈크리 외무상에게 13일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.